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요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우대요. 저 푸른 하늘 보면 뛰었네요. 날고 싶었어 그 에어플레인.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요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울 때요. 저 푸른 하늘 보면 뛰었네요. 날고 싶었어 그 에어플레인. 에어플레인. 아직도 나 남아있어. 광주 토박이의 비행사 매경. 높고 높았던 꿈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나고 있어. 눈 다 떼쳤 일본 행대 느낀 슬레임. 아직도 생각해 그게 내 꿈을 기억해. 지금을 만들게 everywhere. 이제 네 숨에 flash이 터질 때 안전한 도착의 축복을 담을게. God bless.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울 때요. 저 푸른 하늘 보면 뛰었네요. 이제 원없이 날아 에어플레인. 누군가는 나를 개혁해요. 그 누군가도 좋지도 외롭게. Hey yeah. 생겨나서 그저 웃게 돼요. Bring champagne in my airplane. Airplane. 구름 이름에 구름 이름에 구름 위에 내 feel 구름 위에 check it 구름과의 케미 구름과 하루 쟁여 구름 타는 재미 구름 보면 fade in 너희 몰라 maybe 몇 년 동안의 비행 탔어요 말이지만 만심한들 못 이룬 너희들을 위로해줄 때야 그 비행 포인트로 선물할게 love airplane mode 신경은 다 그 누구든지 뭐라던 그저 계속 first를 지키며 밤하늘을 볼게 지금 내 자리에 맞춰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울 때요 저 푸른 하늘 보면 뛰었네요 그때를 생각해 이 에어플레인 누군가도 나를 개혁해요 그 누군가도 듣지도 외롭게 hey yeah. 신경하고 그저 행복해요 성공을 느껴 in my airplane airplane